세계의 여러 나라의 인사들이 미제와 남선 괴뢰 역적 배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미국이 남조선 전역에서 벌려놓은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어째버려는 침략전쟁 연습, 핵전쟁 연습이라고 했으며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엘 인민통일공화국 정당 중앙비사회 위원장은 조선은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이며 불패의 핵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리아 디마스쿠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조선을 압살하려고 침략전쟁 책동에 광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리석음의 극치라고 했으며 비루 조선친선문화협회 치클라이어 뜨루힐료 지부 위원장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선 괴뢰들의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에 대처해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더티없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 정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만일 미국이 북침전쟁 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으로부터 보다 큰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에이집트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망동에 미쳐날 때는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영토에서 풀 한 폭이라도 다친다면 저들의 종국적 멸망만을 다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